뭐 Optimist 여기 그 유명한 레전더리 블루프 Let's go. Oh, 네 손님 어떻게 깎아드릴까요? 연예인같이 머리 하려고요. 누구야? 소녀시 레티판이요. 뿌리를 확 밀어 비명은 난 젤러 but I'm still up in this club 잡아 직속 떠나긴 일로 여기는 B to the L to the U to the 1 청춘을 걸어서 절대로 난 장난 없지 what 이를 꽉 깨물었어 꼭 멋있게 깎을 거라면 지금 가버리면 fucked up 눈물 계속 흘러 젖은 눈과 그리고 떨리는 내 손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석천에 내 머리 씹을 것처럼 독하네 단 한 잔에도 벗겨내 내 머리를 조명 삼아 불을 끄고 한 잔에 이를 비틀 저리 비틀 틀거려도 좋다 높이는 목을 디자이너의 이름을 새겼다 구석에 들어박혀면 별이고 다시 가발을 입고 벗고 또 가발을 입고 벗고 다시 가발을 입고 벗고 다시 가발을 썩고 새벽을 찍고 해가 뜰 때쯤에 오늘은 이 빌어먹을 맞서 나러 나간다는 것 두통약 붙잡고 따지는 내 각오 많은 포스 마구마구 덜컹 흔들려도 날카로운 신경을 또 두세 번 뒤틀고 떨어지려 하는 내가 바른 never let it go 섹시 베이비 중량의 가슴이 나 반추를 터뜨리는 섹섹쇼 밤이 빨리 더 빨리 내달리는 고성의 진곡에 비싸 보이는 모텔 점점 거칠어지는 신음소리 내 거는 fucking massive 여태껏 없던 classic 고모의 콘돔을 지는 professional fuck 거침없이 전진하며 신음을 뱉어본 3년 동안 죽은 듯이 참아온 내 정력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여태껏 내가 달아놓은 내 가발의 벗은 지금 너의 비명은 어느 때 그 어느 때보다 사나워 샬록의 매스만큼 정확하고 잔인하게 내년에 벨라스틴 머릿결을 뜯지 대머리 대머리 둘의 아름다운 문지투 종이 뒷산에 다니 몸뚱이를 묻지 Mad B 난 진짜 쌍년 반짝 대머리 All the players 모두 대머리로 밀어놔 머리 기를 틈은 없지 A word claim 내 헤어컷은 이 신의 메시 난 디자인을 지원한 Yeah